광명성전에 점하여 미얀마, 로마니아, 인디아에서 경축집회, 업적토론회, 도서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혁명활동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전출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누리에 빛나는 선군 태양을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습니다. 행사들에는 미얀마 연맹연대성 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미얀마 민족민주연맹 양곤지역 집행위원회, 로마니아 새사회주의당, 로마니아 사회주의당, 인디아 김종일 노작연구회, 인디아 주체철학연구위원회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